HUBS 홉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홉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홉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홉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추석 기간 중 폭염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명절 기간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소식입니다. 고물가 기조와 경기 침체의 문제점에 대해 이 시간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올해 추석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추석 당일인 17일,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었고 전남 곡성과 경남 진주는 최고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는데요. 때아닌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관중 43명이 온열질환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추석 연휴 내내 계속됐는데요. 16일 밤과 17일 새벽 사이 서울 최저기온은 25.8도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6.5도로 서울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17년 이후 117년 중 역대 가장 높은 9월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추석날 밤에 열대야가 나타난 건 처음인데요. 지난 17일에서 18일로 넘어오는 밤 전국 곳곳에서도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상층에는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하층에는 동쪽 고기압, 남쪽 저기압이 위치해 남동풍이 불고 있다며 남동풍으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다 보니 더위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음력 18월 15일인 추석을 10월 이후 양력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추석은 절기상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추분의 위치에 있어 가을의 시작으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추석이 더 이상 가을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인데요.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 아니냐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날씨가 더워 성묘나 차례상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던 만큼 바뀐 기후에 맞춰 가을의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날짜를 10월 중으로 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석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듬해에 풍농을 기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추석이 왔음에도 여름 농산일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점차 전통 농경사회에서 추석의 의미도 쇠퇴하고 있어 추석을 10월의 특정일로 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전통을 중시하자는 의견은 여전히 많습니다. 추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도 하고 공휴일이 아닌 전통 명절은 음력으로 세는 게 익숙해 추석 날짜를 바꾸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가을 폭염과 열대야는 19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19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고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오후와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 전북,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되며 비는 20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물가 기조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입니다. 껑충 뛴 원재료와 음식 가격 탓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고 시장 상인들은 발길이 끊긴 상점에 앉아 손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팍팍한 살림 탓에 부모님 등 가족에게 줄 명절 용돈이 부담된다는 직장인도 많았는데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내 문을 연 상점은 단 8곳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지상에만 총 242개의 점포를 두고 있는데요. 추석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지만 떡집과 전집, 차례음식 전문점 등을 포함한 230여 곳이 문을 닫은 겁니다. 중앙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손님이 없는 추석 명절은 역대 처음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명절 음식 종류를 줄이는 분위기가 완연했는데요. 직접 만들던 명절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시장에서 간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과거와 비슷하게 음식을 준비하면 돈이 두 배 이상은 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품목을 조정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판매하던 반찬 가게들은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금치 가격이 60% 이상 오르는 등 일부 식재료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반찬 제조업체는 추석 직전 시금치 대신 생취나물로 품목을 바꿨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3-4년 전부터 여름철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라 수급 상황에 맞게 판매 음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물가에 고향을 찾았던 직장인들의 부담도 컸는데요. 원래 추석 선물을 준비해 가기도 했는데 올해는 부담이 돼 용돈 이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사회연금이 많지 않아 부모님과 조카들 용돈 금액을 절반 정도로 줄였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9월 19일 헙사이트에선 추석 기간 중 폭염과 명절 고물가, 경기 침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노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노족은 You only need one의 약자로 직역하면 이거 하나면 된다가 됩니다. 즉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뜻하죠. 최근 욜로족이 많이 사라지면서 요노족이 새로운 소비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노족이 늘어난 때는 코로나 시기 급격한 실업률 증가와 경제 위축을 겪으면서부터인데요.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가며 경제를 지탱하려고 한 결과 2022년도부터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마주했어요. 장기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소비가 경직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소비가 늘자 CNN은 욜로 경제가 요노 경제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현재의 즉각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를 추구하는 욜로족과 달리 요노족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품질 좋은 하나의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며 효율적인 생활을 추구하죠. 또한 경제적인 자립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중한 소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즉각적인 소비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민지, 아나운서 방서인, 그리고 엔지니어 우수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